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준비위원회를 최근 러시아 주체사상위원구협회가 결성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업적에 대한 서계 선전 사업과 토론회들을 논리 조직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